사랑은 나의 행복. 사랑은 나의 불행.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. 그대 눈동자 태양처럼 빛날 때 나는 그대의 어두운 그림자. 사랑은 나의 천국. 빛과 그리고 그림자. 그대 눈동자 태양처럼 빛날 때 나는 그대의 어두운 그림자. 사랑은 나의 지옥.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. 빛과 그리고 그림자.